Ladies and gentlemen, madame et monsieur, a big round of applause for the lovely FX ladies. 어쩜 좋니 방심했나 봐 너의 눈동자 Hey, 눈부심한 척해도 날 보고 있는 걸 알아 Hey, born to be 모델 찾고 난 모태 피사체 마릴린 멀로처럼 우아한 나의 실루엣